영화 물랑루즈에서 니콜 키드먼은 노래합니다. 여자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남자가 아니라 다이아몬드라고요. 쉽게 변하는 남자의 마음보다는 변치 않는 다이아몬드의 빛을 선택하겠다는 거였죠. 안녕하세요. FM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다이아몬드의 그 도도한 아름다움은 사실 잔혹합니다. 그레그 캠벨이라는 사람이 쓴 책 다이아몬드 잔혹사에는요, 다이아몬드가 발견된 이후부터 벌어진 그 잔혹한 분쟁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대규모 다이아몬드 광산이 발견되면서 아프리카 시에라리온 같은 지역은 풍요가 아닌 내전과 학살의 무대가 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다이아몬드 광산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천국이 있다면 그곳에 다이아몬드 같은 것은 절대 없지 않을까요? FM 영화음악 오늘 첫 곡으로 들으신 곡 Diamonds are girls' best friend. 오늘은 마릴린 몰러의 음성으로 들어봤어요. 신사는 금발을 좋아한다 중에서 그녀가 불렀죠. 얼마 전에 그 니콜 키드만의 음성으로도 들어봤는데요. 글쎄요, 이 정말 Diamonds are girls' best friend인지는 모르겠지만 가끔 그 여성 잡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여성 잡지를 보고 나면 막 마음이 급해지고 막 갈증이 막 나요. 이것도 살까 하면서 잡지를 옆으로 이렇게 접어놓습니다. 그러다가 다 덮고 다시 한번 살펴보면 저한테 필요한 게 하나도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제가 원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참 물건이라는 것은 우습죠. 예전에 식민지 시대에 제국주의 국가들이 세계 각국에 들어가서 그곳의 주민들을 복속시키는 방법의 첫 번째 방법이 그 조세제도에 손을 댄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거두려면 원주민들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뭐 돈을 벌어서 다른 물건을 살 만한 그런 생활의 방식에 익숙하지 않았던 주민들은 그 제국주의 국가들이 가지고 온 물건도 뭐 별로 탐탁지도 않았고 사고 싶지도 않았고 그리고 자신들의 삶의 방식대로 살면서 물물 교환하고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아유 세금 제도가 있으니 돈을 안 낼 수가 없고 그때부터 엄청나게 노동 강도를 늘여나가면서 일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과연 돈은 많이 벌었는데 그것으로 물건을 사면서 과연 그것은 필요로 하는 물건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도 우리는 지금 온 세상이 다 물건을 사기 위해서 이거 하나 더 얻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세상에 그 눈을 닫으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가끔씩 내가 가지고자 하는 이 물건 혹은 새로 사는 이 물건 새로 나온 이것이 정말로 필요한 것인가 정말 내가 사는데 엄청난 풍요로움을 가져다 줄 것인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FM 영화 음악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의미 찾지 말아야지. 주소는 알려드릴게요. www.imbc.com 그리고 라디오를 한 번 더 클릭하시고 나시면 거기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코너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가 준비한 선물은요. EMI 뮤직에서 제공하는 사무라이 픽션 KT 킬빌의 영화음악이 담겨있는 일본 뮤지션 호테이 토모야스의 새 앨범입니다. Electric Samurai. 자, 좋은 사연 보내주신 분들께 보내드릴게요. 다음 곡은요. 경기 성남 분당구의 장청 씨가 신청하신 곡입니다. 장청 씨, 이 성함이랑 신청한 그 영화의 그 분위기가 매우 비슷한데요. 중국권의 영화 음악을 신청하셨네요. 신동, Tempting Heart에서 양현기와 금성무가 처음 만나서, 블루스를 쳤었나? 아무튼 그때 살짝 묻어서 지나갔던 곡. 방지호의 노래입니다. Getting Close to Me. I've been waiting for so long, ever since the day we met, thinking that you'll be my angel. Though you didn't say a word, standing there and smiling at me, the love inside of me can be ready. Love is such a sweet and bitter thing. When you fall in love, you're gonna change. Open love itself and get it close to me. Baby, can't you feel that love is here? Won't you make me waiting for this long? Getting close and just don't be the love of yours. Thank you. 고속도로 중간에 엔진이 말썽이면 정말 아찔하죠. 대형 트럭의 엔진 관리, 셀틈이 없어야 합니다. 유지비, 엔진의 수명까지 생각한 엔진 오일. 세계적인 디젤 엔진 오일, 쉘로 관리하십시오. 셀틈 없는 디젤 엔진 오일, 쉘. 민동현의 DVD 만담. 네, 아주 독특한 시각을 가진 전문 감독 민동현 감독과 함께 DVD들을 찾아서 보고 그 안에 얽힌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민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까요? 예, 저희가 이제 DVD 만담이라는 이런 타이틀을 걸고 네. 이 방송에 참여한 지 한 지금 8번째, 9번째 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 이 정도 되면 좀 더 이제 제 모습을 솔직하게 보여도 되겠다. 이제 본색을 드러낼 네. 때가 됐어요, 사실. 그동안 이제 좀 이렇게 첫 그 오리엔테이션답게 네. 좀 차근차근 제 그냥 추억의 영화, 말랑말랑한 영화 중심으로 갔다면 네. 이제는 좀 이제 심화 단계라고 네. 할 수 있는 좀 그런 이지 리스닝은 아니고 좀 잡다한 수다를 곁들인 좀 독특한 영화들을 좀 보여드리면 어떨까 그런 반갑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정체불명의 뭐 그런 작품들을 갖다가 네. 예. 좀 이렇게 소개도 하고 예. 또 영화에 관한 얘기뿐만 아니라 영화 밖 얘기들도 네. 자유롭게 얘기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좋고요. 이제 어떤 얘기를 할까요? 예, 그 DVD들이 이제 막 많이 출시되면서 네. 좀 이제 정체불명의 비디오나 DVD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매우 산티나는 이미지의 자켓인데 이게 무슨 B급 영화인가하고 딱 보면은 뭐 너무 유명한 감독의 초기 작품이라거나. 네. 근데 회사는 또 뭐 뉴 시네마타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회사에서. 네. 그 되게 메이저 영화인데 왜 이런 회사에서 나왔을까 싶은 그런 생각을 드시는 경우가 아마 있을 거예요. 맞죠. 근데 그거를 일명 그 전문 용어로 돌배 영화라고. 일컬어지거든요. 돌빼 영화요? 예, 돌리고 뺀다. 이래가지고 돌리고 이렇게 뺀다. 샵에다가 돌렸다가 네. 뭐 빼가지고 뭐 예. 이런 식으로 라이센스를 안 거치고 네. 어디서 굴러오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런 식으로 되게 숱한 명작들이 선보여졌다가 잠깐 사라졌다가 네. 다시 또 정식 라이센스가 나오면 또 싹 사라졌다가 뭐 이런 식의 구조를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소개할 영화가 바로 그런 전형적인 영화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비디오 제목으로는 더 홀이라는 거로 제목이 출시됐었고요. 더 홀이요? 예, 예. 지금은 아마 비디오를 찾으실 수가 없을 거예요. 그때 네. 돌빼 영화로 나와서 아~ 싹 사라진 영화거든요. 세상에. 그래서 그게 이제 DVD로 나오면서 원제는 She's So Lovely인데 She's So Lovely요? 예, 근데 예. 그거를 또 비디오 제목을 또 붙여가지고 더 홀, She's So Lovely라는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예. 예 그, 어떤 영화인가요? 예, 션 펜하고 예. 션 펜의 부인인 로빈 라이트 펜 그리고 존 트라볼타가 나오는 영화고요. 네. 그 되게 미국 독립 영화계 전설이라고 하는 존 카사베츠 감독의 아들 네. 닉 카사베츠가 이제 감독을 한 영화고요. 아, 그래요? 예, 좀 저도 누구가 이렇게 추천을 해줘서 네. 보게 됐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아, 예, 영화가 그 요즘에 또 션 펜이 좀 이게 묻 여성들 사이에서 떠오르는 배우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뿐만이 아니라, 네. 아야, 숀 펜의 존 트라볼타의 거기에 존 카사베츠의 아들이라면, 네. 카사베츠의 아들도 카사베츠 그 특유의 그 영화적인 냄새를 가지고 있나요? 이 영화 속에서? 네, 그렇거니와. 그렇거니와, 네. 그렇거니와. 또 하나는 이 존 카사베츠가 실제 이 시나리오를 썼거든요. 아, 시나리오를.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써두고 만들지 못한 시나리오를 아들이 이제 만드는. 그렇군요. 뭐 후사쿠사 긴지 감독의 그 배틀로얄 2를 그 아들이 또 네. 이렇게 만든 것처럼 후사쿠사 긴지가 아들인가요? 저도 이름에는 약해서 아니, 일본 이름에 너무 약해가지고 아무튼 그 겐지 네. 그 저기 부자지간이 아무튼 예. 만든 영화처럼 네. 이렇게 예, 카사베츠 네. 부자간의 어떤 합작품으로 나온 영화입니다. 예, 영화 내용을 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예, 이 영화는 그 음습한 도시의 뒷골목에 사는 그 모린과 에디라는 그 이렇게 좀 너무 철부지스러운 부부의 얘기예요. 네. 근데 모린이 잠에서 딱 깨났는데 임신한 상태인데도 남편이 3일째 들어오지 않고 그래서 너무 극도의 신경과민을 갖고 하루를 살다가 네. 옆집에 그 소프라노에 나오는 그 제임스 갠돌피니라는 배우가 있거든요. 예, 그 네, 소프라노스 우리, 보시는 우리 케이블 TV 드라마를 잘 보는 소프라노에서 예, 소프라노스에서 나오는 그 남자가 시시탐탐 그녀를 노리다가 결국은 일을 치릅니다. 그래서 아, 겁탈을 당하고 네. 그러면서 이렇게 얼굴이 만신창이가 돼요. 예. 그러면서 순간 에디가 이 모습을 보면 그 남자를 죽일 보면. 텐데 그래서 그 정신 요양소에다가 이 내 남편을 좀 말려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는데 네. 그게 역으로 이 남편을 살인자로 몰게 되는 그런 파국으로 치닫게 돼요. 예. 그러면서 이 여자는 원래 그런 의도가 아니었음에도 네. 남자가 이 정신 요양소 사람들을 피하다가 남편이 그 요양소 직원을 쏘게 되면서 네. 10년형을 살게 되고 결국 너무 슬프게 헤어지다가 이제 모리는 그 10년 전의 삶을 떠나서 이제 존 트라볼타와 정말 행복한 시골에서의 가정을 그러니까 뭐 이렇게 교회 지역에서 네. 정말 행복한 중산층의 가정에서 세 명의 딸과 함께 네. 행복하게 삽니다. 근데 10년 후에 남편이 나왔군요. 숀 펜이 네. 나오죠. 출소해서 존 트라볼타는 그때 그 모든 걸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숀 펜한테 가서 딸도 보여주고 이제 그만 잊어라. 우린 너무 행복하다. 근데 이 여자가 도무지 이제 못 참는 거죠. 쇼핑이 나오는 걸 아는데 보고 싶어도 보질 못하는데 마음은 너무 가고 싶고 그러다가 둘이 어떻게 만납니다. 만나서 확 가죠. 네. 완전히 그냥 또 펀치 드럼 클럽처럼 그냥 네. 확 가가지고 네. 결국에 이 영화가 너무나도 그 카사베체틱하게 엔딩이 나요. 네. 그러니까 아들, 그러니까 지금의 남편과 딸 셋을 남겨두고 네. 모린과 아이디가 같이 차를 타고 떠나죠. 네. 너무나 행복한 그때까지 그때 그 강렬했던 커플이 다시 되어서 네. 그 옛날에 그 차를 몰고 네. 시골을 떠나서 예전에 그 도시로 네. 다 가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영화는 끝납니다. 근데 그렇군요. 그 감성이나 이 네. 뭐 촬영, 연기, 뭐 특히 연기가 네. 이 숀 펜 부부의 연기가 막 그 뭐 숀 펜은 네. 거의 생활에 가까운 그런 연기를 보여줬을 것 같아요. 예, 막 아우 뭐 너무 예, 그냥 짜릿하죠. 그냥, 네. 예, 그냥 브라운관을 이렇게 잡고 싶은 정도로 예, 정말 뛰어난 연기와 네. 에너지틱한 영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냥 네. 줄거리 얘기만 들어도 어떤 막 불꽃 같은 게 막 느껴질 예. 것 같아요. 예, 너무 좋은 영화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이 DVD 안에 담겨 있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DVD의 어떤 부록이 화려한가요? 그 화려하진 않고요. 예. 근데 대체로 이런 영화들이 서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요. 그냥 뒤에서 슬며시 예. 나온 영화니까요. 예. 근데 대체로 이런 영화들일수록 더 알찬 서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네.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제작을 하는 게 아니라 월락에 제작돼 있는 걸 가져다가 이렇게 베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하. 워낙 원소스가 이게 잘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네. 크라테리온이라는 그 되게 유명한 DVD 회사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데서 싹 베껴다가 쓰게 되면은 네. 뭐 너무 좋은 거죠. 우리나라에서 자체 제작한 것보다 네. 워낙에 유명한 DVD 출시사니까요. 예. 근데 이 작품 같은 경우도 DVD 서플이 없을 줄 알았는데 두 개 정도 서플이 함께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이게 참 안타까운 게 니카 사베츠가 이제 나름 감독인데. 네. 시나리오를 쓴 존 카사베치에 대한 언급밖에 없어요. 그래서 존 카사베치를 기리는 네. 그 세미나 같은 데서 네. 예전에 같이 작업한 배우나 감독들이 존 카사베치를 회상하면서 이 사람은 어떤 면이 있었고 이런 식의 것들을 그냥 세미나 화면이긴 한데 그 말들 자체가 또 그러니까 존 카사베치를 추억하게 하는 예. 그런 게 있고요. 또 어떤 이야기들을 하나요? 그 자리에서 주로 뭐 존 카사베치는 뭐 고집이 셌지만 뭐 배우를 어떻게 대했고 배우에 대해서 되게 고집 세게 어떤 한 부분이 있으면 뭐 치밀하게 따고 들어가서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게 좀 이렇게 전문 용어스럽게 얘기를 해요. 네. 근데 또 그런 면이 있다면 또 반대편에 뭐가 있냐면 이제 배우들 이 영화에 출연했던 배우들이 존 카사베치 영화를 보면서 자기들이 자랐던 경험을 얘기를 해요. 예. 그 처음에 어떤 영화를 봤는데 존 트라볼타 같은 경우는 그때 막 집에서 보고 너무 가슴이 뜨거워서 뭐 그랬다는 경험이 있고 숀 펜 같은 경우는 존 트라볼타랑 같이 이 영화를 출연시키려고 했는데 존 트라볼타가 바빠서 막 꼬시려고 힘들었다는 등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숀 펜이 주도적으로 이 영화를 네. 작업하는 걸 많이 도와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 부부가 같이 출연하는 거 하며 존 트라볼타를 캐스팅하는 것까지 도와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주로 이렇게 뭐 존 카사베치 영화 이 시나리오에 우리가 참여했다는 게 너무 기쁘다. 네. 뭐 이런 뉘앙스로 다 얘기를 하고 있죠. 예, 참 아들 이 영화의 감독인 니 카사베치 입장에서는 약간 섭섭할 것 같기도 하지만. 그렇죠. 코멘터리도 없고, 뭐, 사진 한 장도 없고. 네. 이게, 나름대로, 이, DVD를 보면은, 바이오그라피라고 해가지고, 네. 참여한 사람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배우들 것밖에 없고요. 네. 니카 사베치에 대한 건 전혀 한 줄도. 예. 잊혀진 감독이라, 아유,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는 이런 그 DVD를 만날 수 있어서, 아무리 돌배 비디오라고 하셨나요? 돌배 영화라고 예. 하셨나요? 예. 반갑고요. 그런데 뭐, 이 돌배인데도, 그대로 베낀 건데도, 그 뭐, 번역 같은 거는 제대로 되어 있나요? 제가 그 영어 실력이 좀 떨어지는 관계로,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 메이저 DVD 중에서도 좀 안타깝게 몇 개 그 서플먼트에 대해서는 한글 자막 지원을 안 하는 사례가 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참 알뜰하게도 다 뭐 두 개밖에 없어서 그런지 다 이렇게 한글 자막이 들어오게도 있고요. 한글 자막을 네. 잘. 아. 그리고 사운드도 DTS 사운드랑 돌비 사운드랑 같이 또 있고 그래서 좀 예, 충분히 좋습니다. 근데 다만 좀 DVD가 간혹 가다가 튄다거나 네. 예, 살짝 예, 뭐 귀엽게 받아들일 수 있죠. 영화가 아이고, 좋으니까. 돌배 영화인데요, 뭐. 돌배 영화가 근데 우리 주위에 많이 있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돌배에서 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네. 제가 이 돌배 영화에 대해서 이게 그 인터넷에 검색을 하시게 되면 네. 나오는 게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은연중에 돌아다니는 속설이기 때문에 네. 이거에 대해서 적확하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네. 요즘에 블로그가 많이 유행하잖아요. 예? 그 다크 썸씽이라는 블로그가 있는데 네. 그 예전에 그 뭐 지역에서 비디오 가게 하시는 분이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런 돌배에 관한 얘기를 적어 놓은 부분이 있어 가지고 네. 그걸 보시면 되게 많이 도움이 될 건데요. 돌배라는 게 이제 비디오 배급을 할 때 우리나라는 영업 사원이 이렇게 돌아다녀요. 네. 그러니까 비디오 가게가 있으면 회사에서 바로 직배를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뭐 자동차 외판원처럼 영업사원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영업사원들이 각각의 뭐 각각 회사의 것들을 갖고 다니는데 이런 걸 갖고 다닐 때 좋은 거를 하나 주면서 에로 영화나 뭐 이런 유의 돌배 영화를 하나씩 또 줍니다. 아, 그러면서, 기업 팔기. 네. 예. 그러면서 한번 돌려보세요. 네. 돌려서 좋으면 업주가 받고요. 네. 근데 대체로 업주는 어떤 식이냐면 비디오를 받아서 2주 정도 이렇게 돌려보고 렌탈을 해보고 아주 잘 나가면 하겠지만 아주 안 나가면 그냥 2주 동안에 뭐 한 5명한테 렌탈한 돈은 그냥 자기가 받고 그걸 그냥 영업사원한테 다시 주는 거예요. 네. 5명밖에 안 본다 그러면서 빼면 아무 말 없이 그냥 가져갈 수밖에 없는 영화죠. 네. 그런 식으로 돌렸다 뺐으면 네. 이 영화가 인기가 없잖아요. 예. 그러면 이걸 다시 제작사에서 거기다 다른 영화를 또 입히는 거죠. 아, 그 테이프 위에다가. 네. 돌배2. 돌아온 아이고. 돌배. 그래가지고 뭐 계속 돌리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제가 이제 예전에 봤던 에로 영화 중에 한국 에로 영화 중에 그 에릭 로메르틱한 에릭 로메르틱한 그 목격 감독이 버금갈 만한 영화가 하나 있었는데 네. 제목이 야밤녀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네. 그 정말 애드립으로만 그 시작돼서 애드립으로 네. 끝나는 그 에로 영화예요. 네. 제일 많은 대사가 사모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대사가 한 45번 정도 나오는 그런 영화가 있는데 네. 너무 독특하고 네. 영화가 정말 그 날스럽고 네. 인디펜던트한 냄새가 물씬물씬 나는 예. 예, 그런 느낌인데 그 영화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저희들이 그 배드 테스트라는 모임에서 네. 함께 보고 뭐 이랬었는데 제가 그 모 잡지에 글도 썼었어요. 네. 이 영화 너무 재밌다. 네. 근데 항의 메일이 오는 게 찾을 수가 없다. 아하. 근데 이게 돌배 영화거든요. 그렇군요. 이런 식으로 한번 야밤 영화 이렇게 있었다가 네. 뭐 사람들이 많이 안 빌려보면 네. 바로 또 반납해가지고 싹 지워버리는 거죠. 예. 근데 그런 에로 영화뿐만 아니라 이렇게 존 카사베치 감독의 영화라든가 예. 또 미국에서 되게 한창 유행, 그러니까 좀 B급 정서에서 되게 화자됐던 영화들이 예. 은연중에 이렇게 돌배 영화로 들어왔다가 네. 싹 돌렸다가 마치 그냥 무슨 청 노리스 주연의 액션 영화인 틱 이렇게 포진이 돼 있고 뭐. 네. 다크 뭐 엔젤스타 뭐 이런 식으로 뭐 제목이 뭐 나오거나 막, 뭐 예, 예, 막 혼합 예, 어른들이 제목이요. 좋아하시는 네.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뭐 화약 냄새 물씬 나는 영화 네. 이런 느낌으로 나왔다가 딱 보면은 그렇지 않은데 너무 좋은 영화인데 네. 그런 식으로 돌렸다가 매니아들은 매니아대로 그런 영화가 나온지도 모르고 네. 제목이 뭐 She's So Lovely인데 더 홀로 나오면 네. 뭐 어떻게 연계가 안 되잖아요. 그러게요. 그런 식으로 좀 아쉽게 사라져가는 영화가 있고요. 뭐 이게 예전에 어르신들 필름을 밀짚 모자 이렇게 두르신 것처럼 네. 너무 이게 귀중한 자료거든요. 네. 비디오 시장이나 DVD 시장이나 나름의 어떤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데 그것들이 너무 이게 소비되는 그냥 사장되어 네. 버리는 게 너무 안타깝네요. 너무 정말 말씀 들어보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관객의 입장에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겠네요. 비디오 가게에 가가지고 독특한 영화, B급 영화, 이건 진짜 보물이다 하고 발견을 하면. 그렇죠. 그걸 빨리 보고. 빨리 보셔야 돼요. 빨리 보고, 뭐, 주변 사람들에게도 빨리 추천을 해줘서 다 봐라. 빼기 전에. 빼기 전에. 돌릴 때 봐라. 예, 예, 일단 빨리 돌려줘야겠네요. 그렇죠. 아, 네. 안타깝네. 그러니까, 비디오 가게 가시면. 네. 다 그렇잖아요. 최신작. 뭐. 그렇죠. 막 이렇게 뭐, 여섯 개, 일곱 개씩 있는 네. 것들만 보시지. 네. 그 옆에 살포시 하나. 이렇게 있고. 제목도 참 난잡하고. 이건 뭘까? 싶은 걸 이렇게 딱 들여다보고, 꼼꼼히 들여다보게 되지 않거든요. 예. 근데 이제부터는 한번 돌배 영화의 맛을 들어보시는 게 어떨까? 그 비디오 가게 가면요. 네. 그 문 바로 앞에 문 열자마자 있는 그 진열대 말고요. 네. 제일 구석에 가세요. 제일 구석에 가셔서 거기 보면 이렇게 이중 그 어떤 진열대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앞에 진열대를 한번 샥 밀면 그 안에 먼지 쌓인 비디오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 안에 보물이 있어요. 그리고 그 친하신 비디오 가게 주인 아저씨께 네. 이번에 돌배는 뭐 나왔나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조금 더 적확하게 추천해 주시지 않을까. 예, 그것도 3일밖에 괜찮... 안 남았는데 말해서. 오늘 굉장히 괜찮은 전문 용어 하나 배웠습니다. 예, 돌배. 예. 자, 고맙고요. 다음 주에도 괜찮은 돌배 영화 혹은 괜찮은 영화들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The Hole, She's So Lovely 중에 비옥의 노래가 들어있네요. It's Oh So Quiet. It's oh so quiet. Shh, shh. It's oh so still. To die till it's over, and then shh, shh, it's nice and quiet, shh, shh, but soon again shh, shh, starts another big riot. You blow up. 김현철 씨의 액터. 내가 잘할게. 헤어져. 너 나 사랑하니? 사랑이 변하니? 남자는 알 수 없다. 어떻게 사랑이 변할 수 있는지. 그러나 여자는 알고 있었다. 이 사랑도 언젠가 변하게 될 것임을. 그렇게 아는 자는 미처 알지 못한 자 앞에서 강자가 되어 잔인하게 사랑의 종말을 선언한다. 물론 세월이 지나 남자도 새로운 여자에게 똑같은 말을 건네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유지태만은 평생 저 자리에 서 있을 것만 같다. 버스가 떠나는 뒷모습을 하염없이 응시할 것만 같다. 사랑을 조롱하지 않고 시험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나 그것은 많은 여성들의 판타지일 뿐이다. 해질녘의 도로, 가로등이 켜질 무렵이다. 하염없이 누군가를 기다리던 남자가 홀로 읊조린다. 아까는 조금 다리가 아팠는데 이젠 아무렇지 않다. 벌써 올 시간이 되었는데 오지 않는다. 데뷔작 바이준 이후 방영된 이 청바지 광고는 유지태가 가진 독특한 기운을 뽑아냈다. 오랫동안의 기다림에 지쳤을 법도 한데 그의 눈빛에는 어떠한 원망이나 집착도 찾을 수 없다. 이제 겨우 23세 넘긴 청년의 얼굴에는 이미 사람들의 다가옴과 떠남에 익숙해진 체념의 기운이 도사리고 있었다. 어렵다! 일어나, 일어나. 하얗게 탈색한 머리, 껑충하게 큰 키, 과격한 행동 뒤에 아이처럼 해맑게 웃던 주유소 습격 사건의 페인트. 그는 소년과 성인의 어디쯤에서 성장을 멈춰버린 사람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 미미한 캐릭터와는 달리 주유소 습격 사건 후 세상은 참 많이도 그를 요구했다. 한동안 TV를 틀면 유지태표 웃음으로 무장한 광고들이 아귀처럼 달려들었고 수많은 청춘 영화의 시나리오들은 그의 눈길을 기다렸다. 유지태의 허무한 대답들은 여기저기 과장되어 해석되었고 그의 엉뚱한 몸짓들은 대중의 기대 속에 박제되었다. 규정하려 하면 어디론가 달아나는 무정형의 이미지. 모든 곳에 유시태는 있었지만 그 어디에도 유시태는 없었다. 어쩌면 제 인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어요. 세상에 인연들만이 만나는 건 아니에요. 인연이란 말은 시작할 때 하는 말이 아니라 모든 게 끝날 때 하는 말이에요. 2000년의 남자와 1970년대의 여자가 나누는 가슴 아픈 사랑. 멜로 영화 동감은 이 손안의 모래 같았던 남자를 어느 정도 안전한 판타지 안으로 가두어드렸다. 그렇게 끊이지 않는 인기라는 폭풍은 한동안 날카롭게 그의 생사를 찢어댔고 98년에 데뷔한 이 어린 배우는 바이준을 시작으로 몇 년 사이에 조금 과해 보이는 수의 필모그래피를 그의 이름 아래 올렸다. 그러나 모두들 봄날이라고 부르는 그 시간들이 갈 무렵 그는 폭풍의 끝자락을 보았다. 지겨워요. 이 사무실 냄새, 개쾌한 냄새 정말 싫고요. 뱃속에서 죽고 싶지 않아요. 불쌍해서 죽고 싶지 않아요. 여기 새끼가 불쌍해서 죽고 싶지 않아요. 혼자 산 지 오래됐어요? 재밌는 얘기 좀 해봐요. 라면에 소주 먹으면 맛있는데. 나 재밌는 얘기 몰라요. 원래 썰렁해요. 재밌다. 유지태의 연기는 정직하다. 그래서 가끔 서투르게 보이고, 그래서 가끔 어색할 때도 있지만, 그래서 절대 의심하지 않게 된다. 저 눈물이 가짜일 거라고, 저 웃음이 가식일 거라는 생각보다는 그만큼 아팠겠구나, 즐거웠겠구나 하는 동감을 품게 된다. 재미있는 이야기도 못하고 원래 썰렁한 남자. 봄날은 간다는 그렇게 유지태가 화장기 없는 맑은 얼굴로 다가온 첫 영화였다. 가위나 리베라멜 등의 장르 영화에서 허덕이던 그의 호흡은 허진호 감독이 요구한 자연스러운 연기 방식 속에 서서히 안정을 찾아나가고 있었다. 나 기억해줘야 돼. 알았지? 그에게 올드보이는 여러모로 큰 도전이었다. 실제 나이보다 훨씬 웃도우는 캐릭터도 그렇거니와 여지없이 꽉 짜여진 박찬욱 감독의 시나리오에 맞추기에 그는 너무 비전형적인 연기자였다. 내추럴 시티나 거울 속으로를 보며 유지태의 연기를 혹평했던 무리들은 올드보이를 선택한 그가 과욕을 부리고 있다고 평했다. 그는 물론 욕심을 부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욕심은 치기 어린 도전으로 그치진 않았다. 소년 같은 얼굴 위에 분노를 웃음으로 무장하는 방법을 보여주었던 이유진은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유지태만이 할 수 있는 연기였음이 분명했다. 연말 시상식장에서 남우주연상 트로피를 거머쥔 최민식이 유지태의 이름을 거론했던 것도 단순히 후배를 향한 격려의 한마디만은 아니었다. 자전거 소년이란 작품을 통해 감독이 된 유지태. 그는 조만간 장님은 무슨 꿈을 꾸는가 라는 영화를 연출할 예정이고 4월 중에는 연극 헤이를 무대에 올린다. 그리고 5월이면 홍상수 감독의 새 영화 여자는 남자의 미래다에서 첫사랑의 환영을 찾아가는 세파에 찌는 남자가 되어 다시 한번 관객들을 찾을 것이다. 휘몰아치는 모래 폭풍을 넘어 운명이라는 배에 사뿐히 올라탄 유지태. 어디에도 없을 것 같던 남자, 그 남자는 거기 있었다. 27시의 액터, 오늘 유지태를 만나봤습니다. 이 시간에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은 남자. 유지태를 만나면서 들은 음악들은요, 영화 봄날은 간다 중에서 조성호의 영화 음악, 잊혀짐, 또다시 봄 들어봤는데요. 청취자 권선구 씨의 신청곡이었어요. 그리고 바이준 중에서 라디오헤드의 나이스 드림, 올드보이에서 이지수의 영화 음악은 예전에 최성민 씨, 김은정 씨, 신헌재 씨, 한영택 씨, 그리고 김민우 씨가 신청을 해주셨는데, 그 여러 곡 중에서 오늘 들은 곡은 Farewell My Lovely였어요. 조금 전에 들은 곡은 유지태가 직접 불렀습니다. 봄날은 간다 중에서 그해 봄에, 봄날에, 올 봄에 들어봤어요. 중간에 뽕뽕뽕뽕 하는 전자음이 굉장히 경쾌했는데요. 대구 남구 대명동의 한정호 씨가 신청하신 곡 바로 로맨틱 컴퓨터 중에서 The Duel, 바흐의 안나 막달레나를 위한 민요에서 편곡한 곡입니다. 김선규 씨, 홍철희 씨도 잘 들으셨나요? 자, FM 영화음악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세요.